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굶수산 태양공존을 찾아 6일 산호 미지오를 단장으로 하는 1조 5호 교육교류대표단을 비롯한 외국 선임들이 경의를 표시했습니다.